예예. 예. 아 예예. 참. 예. 아 네네. 안녕하세요. 아 예 반갑습니다. 예. 이 예. 뭐 거의 뭐 공식적으로 처음 뵙는다고 해야지 옳을 것 같아요. 대기실에서 봤잖아요. 대기실에서. 아니. 예. 예 대기실에서 한 대여섯 번 뵌 것 같아요. 예예. 예, 예. 근데 이렇게 진중하게 네. 얘기를 나눠보는 거는 예. 처음인 것 같아요. 아 지금 진중하게 얘기를 예. 예. 예. 예. 경중인가입니다. 전 예. 예. 어딘지 모릅니다. 아, 예. 예. 예. 아 되게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인데 되게 미남이시죠. 아 이 가까이서 보면 피부에 잡티 하나가 없어요. 어 정말로 잘못 예. 보셨어요. 아니요 아니요.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. 예예 예. 어디 봅시다. 이런 이런데. 진중하게 하자면서요. 이렇게 갖다 드시고 그러세요.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. 자 오늘도 사연이 와 있어요. 네네.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사연이 와 있는데 음악이 예. 또 있어야 되잖아요. 예 그럼요. 야 미인입니다 저분. 네 이뻐요. 아 저분 괜찮습니다. 예. 예 그렇네요. 예. 그 소개해도 되죠? 아 예. 예, 예. 아, 뭐 섬섬 목소입니다 아주. 예. 아 질문이오님이 올려주신 사연이에요. 제목 남자들한테 질문이요. 제 친구 오빠가 그러던데요. 남자들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매달리는 여자들은 싫어한다던데 맞나요? 제가요 저번에 매달렸었거든요. 아 창피. 야 이거 예 아, 김규배 씨 말이죠 뭐 리플 역사상 최초로 그 구연 동화를 내셨습니다. 아 너무 그 듣는데 아, 막 동심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게 특히 그 마지막 부분 앞권이네요. 아 창피 와 요 앞권이네요. 좋습니다. 네 어쨌든 아, 예 아이 민망해라. 네네네 매달리는 여자들은 싫어한다. 어 어떠세요?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. 아니 물어볼 때는 물어보실 때는 물어보세요. 제가 궁금한 건 매달리는 남자를 여자들이 싫어하는지 많은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.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. 자 어쨌든 예. 아, 첫 번째 리플이 달렸습니다. 초절정 꽃돌이라는 분이 자기 스스로를 초절정 꽃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참 이분 말이죠. 예. 네 보통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초절정 꽃돌이. 잘 들으세요. 우헤헤헤헤. 처음 이랬습니다. 예. 그다음 밑에 으캬캬캬캬. 그다음 그 밑에 에켈켈켈켈. 그 밑에 푸하하하하. 그 밑에 끄끄끄끄끄끄. 차였구랴. 에헤 차였네.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견디다 보다 못한 분이 한 분이 예. 그 밑에 리플을 달았어요. 아이디가 뒷골목입니다. 조금 섬찟하죠. 아이디가 뒷골목이라는 분이 조금 야비해 보입니다. 이렇게 한번 쫙 박았어요. 그러니까 조절정 꽃돌이라는 분이 또 그 밑에 또 리플을 또 달았어요. 그러우? 그래요? 어우 내가 자제하리오다 라고 할 줄 알았어? 웅캉캉캉캉 이렇게. 이게 말이죠. 이게 웅캉캉캉 요거 말이죠. 예. 약 올리는데 최고의 웃음이고 웅캉캉캉캉 웅캉캉캉캉 이렇게 저절 꽃돌이라는 분이 예, 어이없고 다음 두 번째 리플이 예. 짱구는 못 말려라는 분이 아 아닙니다. 예, 아닙니다. 예, 아이디가 요즘은 잘 읽어야 됩니다. 이거 얼핏 읽으면 안 됩니다. 요즘 패러디 아이디가 워낙 많아가지고 짱구는 옷 말려라는 분이 요즘 잘 읽어야 됩니다. 이거 요즘 아이디가 말이죠. 예. 아 요즘 패러디 아이디가 짱구는 옷 말려. 짱구는 옷 말려.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? 짱구가 옷을 이렇게 말리고 있는 모습이. 네?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이렇게 하면서 깨워서 말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? 네? 상상이 쫙 되잖아 이게 짱구는 못 말려라는 분이 예 매달리면 기분이 좋소 남자분입니다. 기분이 좋소. 그런데 낭자는 매달렸다가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뻔한 거요. 낭자 거울을 한번 보시오. 그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이건 어. 이건 아닐 겁니다. 예, 아 예, 너무 잔인하네요. 예, 그럼요. 이게 이 짱구는 옷 말려 이거 쓰신 분은 도대체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. 어쨌든 채택은 됐습니다. 예. 다음은 예. 비질이라는 분이. 비질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모르겠습니다. 예, 비질이라는 분이 생각해 보세요. 우리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매달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그럴 때 매달리지 말고 매달아 주세요. 그럼 님이 무서워서 도망 못 갑니다. 아 그러니까 매달리지 말고 매달아. 예. 이렇게 막 야 가지만 가지마 이게 아니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돼 가지 마라 가지 마라. 아 이분 말이죠 독한 표현 나왔습니다. 매달리지 말고 매달아라. 다음은 육성 사이다라는 분이 뭐 이런 걸로 놀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오늘 채택이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채택이 못해서 그랬지 육성사이다도 있었고요. 그 밑에 리플 달아주신 분이 손카콜라도 있었습니다. 네, 이게 어차피 이걸 얘기를 못하니까 예예. 아, 뭐 예. 그런 것도 있어요. 많이 있어요. 육성사이다. 이분 참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. 솔직히 남자분들 여자가 매달린 데 싫어하겠습니까? 안 그래요 제동형님? 왜 나한테 묻고 그러세요? 헤어졌는데 매달린다고 바로 좋다고 헤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남자도 몇 번 튕기는 겁니다.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더욱더 화끈하게 매달리세요. 인연은 만들어가는 겁니다. 네, 용기를 주는. 야, 그죠? 남자도 튕기죠 때로는. 아 예. 아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. 뭘 물어봐도 욕 먹으니까 이거.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.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보세요. 남자를 여자로만 바꾸 여자가 많이 튕기던가요?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데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여자도 많이 튕기던가요? 어우 저한테 심하게 튕깁니다. 아 이거 막 무지하게 튕깁니다.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공이었습니다. 공. 아이고 얼마나 튕겨내는지요 전부 다들. 그 이것도 예, 이거는 뭐 텔미 썸씽님이요. 네네. 창피한 거 보니까 사랑이 끝났구나 너도. 사랑할 땐 매달려도 창피하지 않아? 알 거야 너도. 오빠를 잡고 싶은 거보다 혼자 되는 게 두려운 거잖아. 야. 아. 가슴에 쫙 와닿네요 이거. 그렇죠.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기보다 둘이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거다. 그 자리를 누가 채워도 그렇죠. 되는 오빠가 아니냐. 뭐 하여튼 이 사연 올려주신 분이 예. 이제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남자분들이 매달리면 좋겠습니다. 매달리면 좋겠고 예, 예. 그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매달렸다가 실연당했을 때 그 읽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. 또 구절이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부족의 그 부족마다 던져내는 그 족훈 같은 거예요. 집안에 가훈이 있듯이 예, 예. 부족훈인데 그거였습니다. 그 마오이 부족. 뭐 부족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예 예, 뭐 있는데 예, 예. 그 태양을 향해 맞서라. 그러면 너희 그림자는 뒤로 떨어진다. 뭐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연이든 이별이든 당당하게 맞서면 그렇게 이렇게 조금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림자도 뒤로 떨어지니까 이별 앞에서 좀 당당히 맞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, 네. 리플해 주세요. 네. 김재동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